주. 가사가 안 보이는데. 아, 좀 앞으로 가세요. 아, 앞으로 가셔도 돼요. 아. 지. 아. Let's go. Yo. 지옥 같던 우리의 기억이 왜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난 모르겠어. 지난 날 전부 기억할게. 내 갖고 놀던 것 덕분에 모든 게 난 다 뒤바뀌었어. 그저 앞에서 환하게 우던 예전에 내 모습은 없어. 난 그 어떤 사랑이 와도 웃겨 다 구겨진 심장. 어떻게든 널 잊어버려 했어. 내가 먼저 누구보다 잘나졌어. 날 보면서 네가 후회하길 바랬어. 그래 너 그렇게 무시하던 내 음악도 이젠 서울거리에 울려 퍼지니까 rock on. 우리 예전 습관들이 붙잡고 안갔던 내 생각에 흘러 빠져들지 매번. 그래도 사랑했던 너 여기에 절대 잊지 않아. 눈을 감아도 우리 비추던 빛이 없어. 그대로 있어. 소중했던 시간들 난 깊이 간직하겠어. 많은 시간 속 아픔이 와도 영원을 약속했던 난 알지. 그 순간만큼 그토록 절대 잊지 않겠어. I remember. Just like that, 집어줘. 난 사랑 따윈 안 해. I can't beg you. 모두 버려 더 이상은 필요 없어. 난 이제 너 시전될 수 있어. 너는 spotlight 빈자리를 비춰. 지금 내가 꾸는 꿈의 가치를 믿지 못해. 날 버린 이 현실에 내가 미쳐. 그리 만나달라고 간청할 때 줄을 쌓쳐. 내 다른 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법. 계속 됐던 이별 후에 내게 남은 건 영원할 거란 약속은 결국 없어. 그게 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지 매번. 네 손으로 직접 놓아버린 날 두 번 다시는 쳐쳐다도 보지 마. 네 생각도 나와 같다고 믿을게. 절대 잊지 않아. 눈을 감아도 우리를 주던 잊지 않았어. 그대로 있어. 소중했던 시간들 난 깊이 간직하겠어. 많은 시간 속 아픔이 와도 영원을 약속했던 날 알지. 그 순간만큼 그토록 절대 잊지 않겠어. I 함께하자는 약속 영원토록 시간 지킬게. 잠시 이 길을 홀로 걸어가도 내 모든 걸 내게 보여줄게. 우리 비추던 빛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. 소중했던 시간들 난 깊이 간직하겠어. 많은 시간 속 아픔이 와도 영원을 약속했던 난 아직 그 순간만큼 그토록 절대 잊지 않겠어. I remember. 자, 과연